Could you be my darling?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. You are not alone, I'll be here at your side. Don't be scared.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해준 너에게 I just wanna thank you, I appreciate. 부끄러워 전하는 노래 왜 아무도 없어 따뜻한 남은 건 내 방구석에 남은 내 이불 뿐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MJ처럼 You are not alone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로 다가와서 내맨 건 It was you 하루 일에 지친 날 일으켜줬던 건 It was you Baby are you listening 이제 내가 널 안아줄게 You are not alone I'll be here your side Don't be scared 혼자가 아니란 걸 알게 해준 너에게 I just wanna thank you I appreciate 부끄러워 전하는 노래 길거리에서 마주치건 지하철에서 마주치건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건 밤에 일기를 쓸 때도 주워서 커피를 살 때도 혼자 시트콤을 볼 때도 길거리에서 마주치건 지하철에서 마주치건 버스 정류장에서 마주치건 일기를 쓸 때도 주워서 커피를 살 때도 혼자 시트콤을 볼 때도 You're not alone I'll be here your side Don't be scared 혼자가 아니란 걸